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태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철호 목사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독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1898년 처음 평양에서 새벽기도회가 열렸는데요. 신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에 당시 선교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시절 새벽부터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일어나 앉아 기도하고 공부하는 우리 민족의 열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은 비록 새벽기도가 시작됐던 평양 땅에 새벽기도의 소리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새벽기도부터 기도의 소리가 퍼져나올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들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나를 사용하셔서 찬양을 듣겠습니다. 난 한 걸음 걸어가 갑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싸우니 언젠가 나를 쓰실 믿음 붙잡고 오늘도 난 걸어갑니다. 비록 내 모습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나우의 대표 지성호 형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생활 이야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 지성호 형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이번 주에도 행사가 많으시지요? 예, 이제 또 미국 워싱턴 DC에 갈 준비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우와, 워싱턴 DC요? 예. 아이고, 저는 워싱턴 DC에 7번 다녀왔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예, 아이고, 저도 그 통곡 기도의 자유북한 주간 이런 행사를 위해서 워싱턴 DC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새로워요. 예. 워싱턴 DC 하게 되면은 미국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수도이죠. 네,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은 미 국회 우사당이 있습니다. 예, 미 국회 우사당 그 지붕을 보게 되면은 돔 봄으로 네. 이렇게 네. 둥근 지붕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게 기도실이 있다고 그렇게 예. 들었어요. 아. 예, 미국 국회의원들 중에는 네. 정말 그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거기에 올라가서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크.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멋있습니다. 예, 우리 지 대표님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네. 정말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북한 이렇게 한반도의 소식을 전하면서 특별히 북한 인권을 위해서 외치는 그 모습 저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네. 어떤 목적으로 가게 되는가요? 아,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한인분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가지고 아, 이제 통곡 기도회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워싱턴 이제 중앙 장로교회에서 네. 이제 통곡 기도회를 하고 또 지역 사회에 이제 또 북한 실상을 알리는 이제 그런 여러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행사들을 이제 주최한 단체 초청으로 이제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나우의 활동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네. 기관들에 대한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워싱턴 중앙 교회에서 통곡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저는 지난해에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와, 우리 지 대표님 정말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이번에 그 워싱턴 중앙교회 하게 되면은요 네. 미국에서도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도요 네.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네. 네,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지 네. 특별히 또 우리 그 워싱턴 중앙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교민들이죠. 그분들의 대다수가 고향을 북한에 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예, 그분들이 정말 이번에 통곡하면서 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곧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렐루야. 해봅니다. 예. 네. 예. 우리 지 대표님 그래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아, 이번에는 저랑 이제 한 친구가 함께 가는데요. 네. 아, 그 친구도 정말 그 저와 같은 그 교회에서 이제 또 저희 그 사랑방, 이제 그 다락방에서 이제 또 함께 있는 친구이기도 한데요. 네. 그 친구도 굉장한 축복을 받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그 성함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렇죠. 이제, 네. 23세 이제 여자분이시고. 네. 이제 중국, 북한을 이제 탈출해서 중국에 살다가 이제 또 나우하고 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구출을 이제 그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구출을 했죠.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왔고 또 와서 이 친구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와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이제 학생, 대학생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자기를 이렇게 구출해 준 건 진짜 몰랐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원이랑 이제 교육기관에 있으면서 뭐 지 대표님 그 저 TV 출연하는 것도 보고 강연도 듣고 네. 아, 저분이 도와주셨다 이제 알게 되었는데 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온다고 네.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했죠. 이 친구가 또 이제 대학 공부를 할 그런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있는 이제 그 대한 학교와 같이 연결시켰는데 이 친구 한 1년 만에 이제 대학교 입학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대한민국 굉장히 명문 대학교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제 합격했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제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민, 또 여성들의 그런 그 고통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저랑 이제 함께 이제 다녀올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아마 좋은 간증을 더 준비하고 있는 줄로 느낍니다만은 더 간증을 듣는 우리 그 워싱턴 중앙교회 성도님들 예. 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우리 지도표님도 그 간증 시간 있죠? 예, 저도 이제 10분 예, 네. 간증할 수 있는 네. 시간 있습니다. 지도표님의 간증도 눈물의 간증이지 않아요. 예. 지도표님은 이번에 어떤 간증을 준비하셨는가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행함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살고 있는 곳이 달라서가 아니라 네. 정말 우리는 지금 지구촌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죠. 뭐 비행기 타면 반나래 보면 이제 미국 가고 뭐 다 이런 세상이니까 지구촌이라고도 네. 이야기하는데 지구촌이 이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지구촌을 만드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네. 또 이제 북한의 그 아픔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저 장로교회 이제 워싱턴 장로교회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네. 함께 모여서 통곡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네. 그 북한의 이제 우리 형제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신앙 안에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함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함을 하자. 그래서 지금 3만의 탈북자인데 6만의 탈북자를 만들고 이제처럼 북한 안에 더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네. 정말 기독교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당신들도 그것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함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제 살리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네. 이제 하나님께 사신 한 또 우리의 행함과 그 뜨거운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고 보라는 곳을 보고 울라는 곳을 보고 울을 때 하나님께서 네.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예,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 자체로 통곡기도이지요. 네. 예, 지 대표님의 그 외침을 듣고 많은 분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이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 대표님 어떤 찬양을 네. 좋아하시는지요? 아, 저는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찬양 이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나. 찬양을 듣고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 대표님 갈 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예, 또 준비해야 네. 합니다. 또 네. 한주는 이제 그 행사가 있고 또 한주는 제가 또 이제 그쪽에서 활동하는 이제 나우 청년들이 있는데 네. 또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미국의 여러 이제 기관들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도 가서 또 이제 함께 이제 미팅 만나는 자리도 있고 또 뭐 네.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호소도 좀 할 예정에 있고 네. 다양한 행사들을 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참여해 보니까 네. 그게 그 미국인들도 그게 교 참여를 합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알았으면은 예. 정말 외치고 싶은 몇 마디는 영어로 예. 준비해 갔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우리 지 대표님은 영어를 좀 아시는가요?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네. 내가 이제 내 민족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한 그 외침이라면 못하지만 이제 좀 써가서. 제가 이제 보면서라도 읽어서 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한인들은 우리가 네. 이해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지만 네. 미국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정말 외치고 싶은 몇 마디라도 영어로 준비해 가지고 가서 네. 외치면은 더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 대표님 또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요즘 그 우리 지 대표님 맡고 있는 그 단체 현황은 어떤가요? 이제 참 축복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네. 뭐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 기적을 이제 보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마음에 하라는 것을 할 때 이제 그게 순종할 때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너무 많이 이제 체험해가지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몇백 명의 탈북자들을 이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도 모이고 또 사람들도 네. 살려고 또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봅니다만 네. 계속돼서 이제 그 축복을 주시고 또 한 명이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원이 손길이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손이 네. 일손이 모자라고 네.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정말 이제 그런 상황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이제 딱 내려다 보신다. 정중앙에서 네. 이렇게 딱 내려다 보시고 이제 참 네. 필요한 시점마다 이렇게 그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그래서 네. 이제 저를 보면서 네 명이 직원이었는데 한 분이 네. 더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이제 지성 기부금을 이제 해주셨어요. 네. 더 많은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이런 일에 이제 담당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맡기시고 또 그 일을 원만히 또 실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 대표님 이번 워싱턴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느끼신 점과 또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시면 이 시간을 빌어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차량에도 이제 나왔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거나 내가 그렇대서 위대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나는 이제 북한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살았고 저는 꽃제비 생활을 했으며 석탄 바퀴라고 하는 화물열차 석탄을 퍼담다가 14살에 네. 이제 떨어져서 왼쪽 다리도 잃고 왼쪽 손도 잃는 그런 장애자가 되었고 10년 동안 목발을 짓고 다니면서 네. 이제 구걸도 하면 석탄을 팔고 살다가 두만강을 건너서 정말 대한민국까지 1만 킬로를 돌아서 이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왔고 이 땅에서도 정말 내 삶도 있지만 나보다 북한을 위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네.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일방적인 사랑 정말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극동방송이 이제 정말 북한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북한의 주민 여러분들도 정말 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 통일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기도드립니다. 네. 북녘 동포 여러분 꽃제비로 살아가던 우리 한 청년, 그리고 몸도 성성치 않는 우리 탈북 청년이 지금 이 한국에 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북한인권 청년단체 나우의 대표로 있는 지성호 형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생활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 찬양을 듣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찬송을 듣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그름 건너 변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기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오신실하신 주 찬송을 들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전 KBS 앵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난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룻기 2장. 나오미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일가로서 유력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스라 했다. 하루는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청했다. 저를 밭에 나가게 해주세요. 행여 묻어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의 뒤를 따르며 이삭이라도 주워오고 싶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허락을 내렸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공교롭게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일가인 보아스의 것이었다.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하며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일꾼들이 대답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한 머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위대기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던 머슴이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시골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일꾼들이 거두면서 흘린 이삭을 뒤따르며 죽게 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내 말이 들리지? 다른 사람 밭에는 이삭을 주우려 갈 것 없다.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녀라. 추수하고 있는 밭에서 한눈 팔지 말고 이 아낙네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어라. 머슴들이 너를 성가시게 못하도록 분명히 일러두마. 목이 마르거든 머슴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둔 물이 있으니 가서 마셔라. 그러자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귀엽게 보아주시고 마음을 써주십니까? 저는 한낱 이국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말했다. 나는 다 들었다. 네가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 낯선 이 백성에게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네가 그렇게도 갸륵하게 행하였는데 어찌 여호와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룻은 부디 저를 귀엽게 보아주십시오. 저는 대개 어느 여종만도 못한 몸인데도 이렇게 다정스런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군요 하며 고마워했다. 식사때가 되어 보아스가 룻에게 권했다. 이리와 빵을 떼어 이 큼직한 술에 찍어 먹어라. 그리하여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룻에게 밀청대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집어주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서는데 보아스가 머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가 보리단 사이로 돌아다니며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라. 또한 보리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줍더라도 야단치지 말라. 룻이 저녁 때까지 주운 이삭을 털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나 되었다. 룻은 그것을 메고 마을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남겨온 음식도 꺼내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에게 이렇게도 마음을 써주신 그분이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느냐? 룻이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하며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밝히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분은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고맙게 대하시는구나. 그분이 여호와께 복받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 그분은 우리와는 가까운 일가이다. 우리를 떠맡아 줄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네 집 아낙네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도록 하였다고 말하니 나오미는 아가 네가 그댁 아낙네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참 잘됐다. 다른 밭에 나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 염려가 없게 됐구나 하며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이리하여 룻은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삭을 주워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진행해 강철호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